2절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27절에서 2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궂은 날씨 속에서 교회 오신이라고 고생하셨죠. 올해 12월, 1월에 눈이 별로 안 오는 것 같더니 2월 이제 마지막, 이제 몇주 지나면 3월 되고 봄이 올 텐데 오기 전에 마지막 눈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조심하시면서. 목사님 마음이 항상 이렇게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도 여러 군데서 오시니까. 오늘 또 어떤 분들은 뭐 도로에서 차가 막두 바퀴, 세 바퀴 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충돌이 없어서,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교회 오시다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다 오신이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교회에 대한 말씀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교회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갈등과 다툼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찾아서 15장 2절에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뭐가 있었대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우리 지난주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살펴봤잖아요. 그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툼이 생기고 결국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예,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쪽의 대표가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몇몇 유대인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도자의 권위 아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이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고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데 정리할 때 무엇을 결론으로 정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요. 지난주에 보면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참 중요한 교회의 원리예요.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 지도자의 결정을 또 따를 수 있는 것들. 또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유익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인도하고 결정하는 것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목회자들은 때로는 자기의 의견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은 각자의 의견을 중요히 여기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15장의 첫 번째도 이 다툼으로 시작됐었는데, 36장,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거기에도 보세요, 여러분. 예. 36절부터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어떻게 됐대요? 39절에 심히 다투고 피차 서로 갈라졌다. 누구하고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그것을 보여주는 교회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 같지만 여러분 문제는 다툼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일단 갈등이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툼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한 사람이랑만 주로 사시니까 그죠? 대부분은 한 사람이랑만 사시니까 네, 이 사람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 나랑 딱 맞는 사람 있으면 다투지도 않고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남편, 그런 아내는 없습니다. 다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툼 가운데 갈라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다툼을 통해서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부부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나에게 꼭 맞는 교회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착각이시라고요. 여러분이 맞춰나가야 되는 거지. 교회는 여러분에게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에게 딱 맞는 교회를 만난 것 같다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가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 처음 가셨을 때 그래요. 그런 분들이 한 몇 개월 지나가면 조용해집니다. 아는 거예요. 아, 나랑 딱 이 교회가 맞지는 않는구나. 다 어디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좀 많게 되네요. 각자가 나한테 딱 맞는 교회는 없어요.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맞춰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딱 맞는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딱 맞는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맞춰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100% 만족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예배가 너무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찬양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예배를 드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조금 더 역동적이고 좀 더 시끄럽게 드렸으면 좋겠대요. 너무 조용한 것 같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각자가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딱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려워요. 어떤 분은 목사님을 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 성격이 너무 유하시고 약한 것 같아. 그런 분도 간혹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너무 세시고 강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가끔 강하게도 하고 가끔 약하게도 하고 그러는 거지. 예. 여러분이 맞춰가고 저도 맞춰가야 되지만 서로 맞춰져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딱 맞는 목사님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랑이 적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내가 교회를 빠지고 못 나오고 해도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또 한 번만 빠졌는데 너무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러는 너무 부담된다고.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찾아도 갔다 안 찾아도 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좋은 교회 물론 만들어가고 함께 맞춰가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고 여러분에게 완전히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교회가 없다는 것들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생길까요?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는 예전에 말씀을 살펴봤는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을 때도 그 교회 안에도 갈등과 문제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구제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져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가난한 자들 또 교회의 구제를 통해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명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몇천 명을 먹이다 보면 우리 교회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 다 해서 해도 100명 조금 넘는 교회인데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밥 먹을 때 보면 먼저 드시는 분 있고 늦게 드시는 분 있고 뭐 줄 서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 있고 하다 보면 앞에 분은 더 먹기도 하고 뒤에 있는 분은 음식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수천 명이 음식을 먹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실제로 그렇던 그렇지 않던 더 먹는 사람도 생기고 빨리 먹는 사람도 생기고 늦게 먹는 사람도 생기고 못 먹는 사람도 생기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아, 교회가 헬라파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같아.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들을 세우고 교회가 그것을 다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초대교회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도 성령이 부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넘쳤을 때도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갈등과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갔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도 또 갈등과 문제를 겪어가잖아요. 근데 이 갈등과 문제에 대한 답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는데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사도들이 결정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는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너무 지난주 말씀이 어려웠던지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너무 길었던지 왜 다 이렇게 눈만 깜빡깜빡 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고 덜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하는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나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결론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재물을 먹거나 피를 먹거나 목매단 것을 먹거나 음행을 일삼는 것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삼가하지 마라. 스스로.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삼가해라. 이렇게 편지하고요. 이제 너희는 율법 지킬 필요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확인한다. 이것을 편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보내주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설교자로서 유명했던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도 같이 보내줘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안디옥이라는 교회 지금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가장 라이벌 같은 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온 교회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두려워하기도 하고 좀 걱정할 수도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기로 했는지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편지를 전한 내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갈등과 다툼을 넘어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지 우리 가정도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하면서 첫 번째 내용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사도와 장로되었던 형제들. 사도와 장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야고보 아주 기라성 같은 유대인 중심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디옥과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방인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고. 사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요 여러분 개나 돼지보다도 못하게 생각했어요. 당시에 유대 문헌들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원래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쑤시개로 만들려고나 만든 사람들이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창조의 필요도 없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사도와 장로들이 지금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지금 향해서 뭐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이방인 형제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예의를 갖춰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다툼과 갈등을 넘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뭐하고 뭐요 여러분? 존중과 포용.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존중과 포용. 네,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분리하고 정죄하기 쉬워요.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형제라는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나와 함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형제자매가 된 거죠. 그렇게 받아주는 거 그게 여러분 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자매를 이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회도 유대인들도 동양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 사람들은 권위를 행하고 밑에 사람들은 섬겨야 된다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와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방인 교회의 형제님들이여 우리가 당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문안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T라는 성경 공부를 주중에 하는데요. 거기를 보면서 우리 일가에서 배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거든요. 근데 마태가 열두 제자의 이름을 10장 2절부터 4절에 기록합니다. 시몬이라 베드로라 불리웠던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그러면서 이름을 쭉 적어요. 그런데 두 명에 한해서는 그들의 전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리였던 마태,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고 해요. 당시에 열심당원은 여러분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로 다스렸기 때문에 무장혁명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그런 독립운동가였던 시몬이 예수님 제자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친일파와 같이 일제시대 때 로마에 붙어가지고 유대인들의 세금을 꼈고 그들을 착취해가지고 부를 쟁취했던 사람들.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리였던 마태 나도 있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포용하고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면 형제로 자매로 부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 포용하게 되는 것, 그를 내 형제로, 자매로, 그리고 그에게 예의를 갖춰 존중하는 것, 그게 여러분 교회가 갈등을 넘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 가운데 초대 한국에도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1800년대 후반대. 그 교회들이 아주 아름답고 귀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서울에 세워진 장로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곤담골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곤담골이라는 게 원래 고운담골이라고 하는 고운담고을이라고 하는 이 종로 1리가, 을지로 1리가를 지칭했던 지역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양반과 왕족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46살의 나이로 늦게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근데 이분들은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천민들에게. 당시에 보면은 조선시대에 양반,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공, 이렇게 모험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사농공, 상인들, 이렇게 네 가지의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신분에도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천민들이에요, 천민. 천민들은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질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일곱 가지의 직업이 있었어요. 기생, 무당, 광대, 그 다음에 백정, 고리장,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천민이어서 신분에도 못 들어온, 신분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아요. 이 사무엘 목사 선교사님이 이 곤담골 교회라는 것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교회가 천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천민만 들어오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교회의 한 70%는 양반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농민도 있었어요. 근데 한 30%의 천민들이 나오는데 천민들이 처음엔 안 나오는 거예요. 양반들이나 사람 대접도 안 해준 사람들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만 천민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말씀도 배우고 하려고.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근데 어느 날 1894년에 이 관자골이라고 하는 지금의 관철동이라고 한국의 서울의 관철동에 박가라고 하는 백정이 살았거든요. 소를 잡는. 이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무당의 구슬에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바까라고 하는 백정의 아들이 이 곤담골 교회를 다녔어요. 사무엘 선교사님 앞에 와서 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자기의 친구였던 에비슨 선교사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인의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는데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이 에비슨이라는 의사는 당시에 왕궁, 지금 당시에 임금님을 치료해주는 의사로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실 소속 의사예요.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무어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고 백정 박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료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가 나아져요. 박가가 몸도 낫지만 감동을 받았어요. 임금님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자기의 집에 찾아와서 자기를 만져줬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근데 주로 누구에게 전도했을까요? 천민들에게. 천민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머지 70%가 넘었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사무엘 선교사님한테 와서, 선교사님, 우리는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천민들이랑은 같이 예배 못 드립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쫓아내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선교사님 결정하십시오. 대부분 이런 얘기는 자기들이 나가겠다는 얘기일까요? 쫓아내라는 얘기일까요? 쫓아내라는 얘기죠. 사무엘 선교사님이 굽히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70%의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홍문삭골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1898년에 이 교회가 불이 나서 완전히 다 타 없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원래 있었던 곤담골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줘요. 그러면서 이 나갔던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지면서 우리 두 교회가 합치자는 제안을 해오게 돼요. 그러면서 1898년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되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오늘날 승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인사동에 세워진. 그리고 이 교회의 초대장로, 승동교회로 합친 교회의 초대장로로 박가가 세워져요. 이 박가라는 분의 이름이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전체 장로교 노회장도 하셨던 분인데요. 예, 이분이 박성춘이라는 장로님이세요. 나중에 이분이 목회자로도 활동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아들은 박봉주라고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고 낫게 해달라고 했던 이분은 한국 장로교회 획을 긋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렇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형제임을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나와 다르지만 나와 생각이 틀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지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다름을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을 존중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학력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직업도 중요하지 않아요. 고향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존중해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형제자매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두 살, 세 살짜리 성도님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 두 살, 세 살 먹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귀하게 여기시기 막 이놈 새끼 막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면서 남의 자녀들한테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형제님 이노엘 자매님 온유 형제님 어디 내려갈 때 불편한 것 같으면 손도 잡아줘.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도 섬겨드리고 젊은 가정도 사랑해주시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라는 건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다투고 싸울 수 있지만 하나 되는 거잖아요. 저도 남매가 있거든요. 저희 누나가 둘 있는데 어렸을 때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커가니까요. 형제가 얼마나 귀한 줄 알 것 같아요. 지나 보니까 지금은 저희 큰 누나 가정은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쪽에 있고 저희 작은 누나는 강릉에서 또 목사님 사모님으로 사역하고 있고 저는 지금 미국 밀워키에 와 있는데도 형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그리고요 힘이 돼요. 그리고 점점 더 귀하다는 걸 알게 되죠. 옛날에는 막 누나들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고 막 귀찮고 누나들은 제가 또 얼마나 화나고 귀찮고 짜증이 났겠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그게 성숙해가는 형제가 뭔지 자매가 뭔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내 형제임을 내 자매임을 아는 것 그게 귀한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성도 간에도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정하며 사랑하며 존중할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 이 갈등과 다툼이 분열의 역사, 파괴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더 든든히 세워지는 위로가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내랑 남편이랑 저희는 살아온 게 너무 달라가지고요. 당연하죠. 여러분 형제끼리도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데 완전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했지 뭐 한 부부 밑에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고향도 틀리고 뭐 살아온 문화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근데 왜 결혼한 거예요? 같아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왜 결혼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럼 사랑하셔야죠. 맞춰져 가시고 이해해 가시고 존중해 주시고 내 아내로 왕비처럼 귀하게 여기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수자 집사님 똑똑하시잖아요. 권사님이 되시더니 어떤 사람들은 내 아내를 내가 왕처럼 섬기면 내가 종이냐고 이야기하는 분들. 아니 왜 자기가 남편인데 아내가 왕처럼 되고 왕비처럼 되면 내가 왕이 돼야지 자기가 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을 여러분 왕처럼 섬겨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시는 거예요. 왕비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이 겸손을 가장해서 깎아내리는 문화들. 누가 아내 칭찬하면은 아 저희 아내 진짜 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 아닙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러십니다. 모르긴 하는데 그걸 꼭 굳이 얘기해 줘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서로를 존중해 여기고 포용해 주는 거 안아주는 거 다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됨의 교회의 역사라는 것들을 믿고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4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다 한지라. 네. 지금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참 힘들게 했다는 것, 어렵게 했다는 것들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벌인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이야기해 이 말이 꼭 필요했던 말인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당신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사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다툼과 갈등이 파괴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고백하는 것들. 앞에 이야기했듯이 잘못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한 교회였고 한 몸이었기 때문에 사과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 땅에서 살았고 그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 우리 한 몸인 유대인의 잘못이 나의 잘못임을 같이 인정하고 있었던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 이것이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들과 장로들. 그들이 생각할 때 진짜 존경하고 권위 있는 그분들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당신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따뜻함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인간적으로 이 말이 참 힘들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이 말을 하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그 말 하나면 다 되는데 사실은.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부부간은 부부기 때문에 대부분 해결돼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누가 잘했나 따지고 볼까? 그러면 서로 잘못한 거를 천 가지는 얘기하는데 자기 잘못은 얘기해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가 성도들 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내가 미안하다. 왜요?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는 것이 내 자존심을 상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자존감은 높아지고 자존심은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약해서.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강해 보이려고 미안하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자아가 회복되고 나면 미안합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입술로 자백하기만 하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믿을 때 여러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안수받기 전날, 목사님 되시려고 이제 안수받기 전날 잠이 잘 안 오더래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믿음이 아주 좋으셨던 장로님인데 방을 두들기고 이렇게 오시더래요. 너 잠 안 오냐? 예, 아버지. 내일 안수 받고 목사님이 진짜 되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야, 그래. 아버지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냥 잠도 안 온다 그러니까 그 말 좀 들어라.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좋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잘하면 될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 두 가지가 뭘까? 뭐 신방, 설교, 아니면 뭐 기도, 말씀 뭐 이런 걸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내가 교회를 섬기며 많은 목사님들 만나봤는데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대접은 받는데 고맙다는 말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 목사님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 근데 너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하는 목사가 되어라.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요. 목회하면서 고마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진심으로 고맙다고 표현하고 미안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교회가 문제될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여러분 자존심이 하나님 안에서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고 예수님 앞에 용서받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그렇게 자존심을 세웁니까? 그냥 내가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면 돼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또 대접해주고 뭔가 고마운 게 있으면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막 교회 아이들끼리 싸워. 그래서 막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누구 애 때문에 우리 애가 힘들고요. 막 어렵고요. 뭐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애가 누구한테 맞았고요. 뭐 다쳤고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저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유 정말 미안해요. 그러면 계속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뭐가 미안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아니에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누구니까요? 내 식구고 내 양들인데 때린 사람도 내 양이고 맞은 사람도 내 양이니까 맞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때린 사람 내 새끼가 때렸다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목사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푸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왜 그랬대요? 막 얘기하고 예, 그 사람 안 되겠네. 내 책임은 없는 것처럼 말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얘기해 본 적이 언제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도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물론 전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래도 공개적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모르고 저한테 표현도 못해서 저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았던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미안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부족하고 연약해서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목회자로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끄덕이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쳐다보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저는 우리 장모님이 참 좋은데 또 어렵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예수님 안 믿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 때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딸 아끼는 딸 그것도 막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 집에서 둘째 딸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이제 목사님 된다고 신학생에다가 대학원 다니고 돈도 하나 못 버는 남자애가 와가지고 딸 달라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속상하셨겠죠.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었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또 군기도 잡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막 내 딸 못 준다 뭐 내 딸 달라고 그러면 무릎 꿇고 얘기해라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막 마음이 좀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장모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장모님만 보면 어려운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저도 표현을 잘 못하고 딴 사람들한테는 다 잘하는데 왠지 장모님 앞에만 가면 마음이 굳고 몸이 굳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이제 15년도 넘게 부부로 살고 또 아내 제가 나름 뭐 열심히 잘 챙겨주는 거 아니까 장모님도 고마운 것도 있으셨겠죠. 근데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연초가 됐다고 제가 뭐 장모님 뭐 잘 계세요. 뭐 자주는 못해도 가끔 드리면서 뭐 잘 지내시죠. 뭐 날씨 춥다는데 괜찮아요. 뭐 그런 얘기 막 하시더니 마지막에 끊을 때 갑자기 그래 유서방아 사랑한다 그러죠. 처음 들어봤어 나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갖고 네 저도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막 우리 집사람한테 뛰어 올라갔어요. 여보 여보 여보 장모님이 나한테 사랑한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날 밤에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좁아갖고 사실 섭섭했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나름 귀한 아들인데 내가 어디 가갖고 누구한테 막 무릎 꿇고 뭐 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집에서는 나를 준다고 생각하지 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를 우리 집에서는 막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거기서 막 나를 막 마치 우리 딸 안 주면 큰일 날 사람처럼 막 여기고 너무 그러시니까 마음도 좀 그렇고 좀 귀하게 여겨주시지 그러지 않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사랑한다라는 그 한마디를 들으니까요. 진짜로 그 말은 제가 십몇 년 만에 들어봤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아직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장모님 사랑합니다.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전화는 한 번씩 하는데 했다가 그냥 네네 그러고 장모님도 쑥스러우니까 자꾸 처형 바꿔줄게. 뭐 처제 바꿔줄게 그걸 자꾸 바꿔줘버리세요. 말하기 전에 내가 한번 다음에 꼭 약속할게요. 제가 하려고요. 장모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그게 여러분 다른 갈등을 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미국 사회가 이제는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기독교의 문화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처음 느꼈던 것이 미국 사람들이 I'm sorry, 땡큐 이런 말들을 잘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한국에서 교회 다니시는 한국 이민교회 다니는 미국에 계신 여러분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땡큐 I'm sorry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밥 먹을 때 제가 볼게요. 밑에서 식사하실 때 음식 이렇게 퍼주시는 분들 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굴 탁 쳤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그래야지. 왜 쳐? 쳐다보면 뭘 쳐다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말씀도 보실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만장일치로 결정했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요. 2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도 보냈대요. 유다와 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33절에 보면 예배자 그러니까 설교자였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선지자는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뭐 해 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힘을 얻도록 보내 주는 것입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도 귀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다시 보내줘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대로 보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해요. 이방인들에게 어떤 짐도 짊어지게 하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대신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에게 배려와 양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내줬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보내주고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설교자로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줘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짐지워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부담되지 않으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도 유대인들을 배려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인 것과 음행. 이거는 유대인들이 보면 치를 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스스로 삼가해달라고요. 서로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배려해주라는 이야기. 그리고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각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건 여러분 귀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쓰고 남는 시간, 쓰고 남는 물질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건 귀한 것들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귀했던 설교자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짐지어주지 않고 너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대신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상들, 목매어 죽인 것들, 피, 음행을 멀리 해달라고 서로를 배려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라는 걸 했어요. 한국에서. 바자회 할 때 광고에 뭐라고 나오냐면 집에서 쓰다가 안 쓰시는 거 있으면 가지고 오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쓰던 것들 중에서 귀한 것들, 남들과 나누고 싶은 거. 교회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쓰다가 이거 옛날에 우리가 썼는데 요즘 필요 없으니까 교회에서 쓰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대부분 쓰지 않는 건 교회도 안 씁니다, 여러분.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집에서 이런 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목사님 것도 하나 샀습니다. 교회에다가도 하나 사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모습.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들 묵상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뭐를 얘기한 겁니까? 우상에 드린 고기는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데서 보면은 먹어도 문제 없으니까 자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데서 보면은 그래도 먹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먹는 것이 옳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덕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지만 그것들로 섬기고 대접하려고 그런다면 묻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먹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배려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귀한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고 내 귀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잖아요. 뭘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며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인색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귀한 것들을 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이 미러키 침례교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 하나도 양보 못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실제로 그랬대요. 교회도 여러분 보면 자리가 대부분 정해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항상 앉는 자리에 앉는 분들. 어떤 교회에서요, 여러분, 새로운 신자가 장로님 한 분, 장로님이 꼭 앉는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모르고. 근데 장로님이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여자분이 와가지고, 성도님이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 자리라고.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 자리라고 어디 써 있냐. 이분도 이제 만만한 분이 아닌 거지. 교회 처음 왔고 그러니까. 장로님 자리라고 어디 써 있냐고.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써 있고 안 써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여기는 장로님 자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그러고 둘이 싸우고 교회 나가버렸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자리 하나 양보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자리가 없잖아요. 목사님 자리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한 칸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일부러. 여러분, 양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귀한 것들을 또 나눠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뭐하리라?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뭐라고 얘기해요?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편지 속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들을, 지금 이방 교회를 뭐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잘될 겁니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이에요. 잘 되나 너희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잘될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한번 이 시간 축복할게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으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축복받아요. 못 알아듣겠어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도 편히 주무실지어다. 피로가 풀릴지어다. 축복하고. 다음 주에는 졸지 말지어다. 축복하는 거죠.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장작교회 같은 교회잖아요. 사도들은 권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먼저 이방교회를 형제로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문안을 하며 그들을 예의로를 갖춰 존중해주고,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중에 몇이 당신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귀한 것들을 내어주잖아요.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설교자들을 당신 교회에 보냅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배려하여 무거운 짐을 짓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유대인들을 배려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당신들을 뭐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요, 여러분. 29절에 나오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면. 여러분,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지다, 지옥 갈 것이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억지로 부담감에 누가 하라고 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마음으로는 형제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형제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해서 진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사랑하는 역사들. 어린아이부터 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존중하는 역사들. 그들에게 내 귀한 것들을 내어주며 배려하고 양보하는 역사들. 무엇보다도 서로를 축복하는 역사들. 이것이 여러분 목사님의 말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부어진 만큼 자발적으로 스스로 삼가하시고 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계속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존중하는 것, 양보하는 것 모두 다 오직 은혜 가운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주님,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포용하고 인정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고 축복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그리고 각자 여러분 안에 여전히 갈등과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여러 가지 환경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틀려서 함께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힘들고 아파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고맙다고 고백하며 서로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